진리의 메아리, 에리카, 한대방송국입니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리의 메아리를 곡시로 하는 에리카, 한대방송국입니다. 본 방송국에선 2018학년도 1학기 방송 기조를 하나 되어 빛나는 목소리 여기는 VOH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방송국은 학우들과 함께하는 언론 매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선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아침 방송을,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점심 방송을, 그리고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저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22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되어 빛나는 목소리, 여기는 VOH. 너의 삶은 지금 몇 시? 너와 나의 마음이 같지 않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어. 한 주를 열심히 살아온 너에게 전하는 위로의 한마디. 내 진심을 전달하기에 내 글쓰기 실력이 따라주지 않아 시한편을 준비했어. 너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내가 준비한 시를 듣고 조금이나마 너의 기분이 나아진다면 좋을 것 같아. 생각보다 얕았는지 몰라. 언제부터 마음을 정리하려. 인생,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인생을 꼭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인생은 축제와 같은 것. 하루하루를 일어나는 그대로 맞이하라. 길을 걷는 아이가 흩날려오는 꽃잎들을 선물로 받아들이듯 꽃잎을 모아 간직하는 일을 아이는 생각하지 않는다. 머리카락에 즐거이 놓인 꽃잎들을 살며시 떼어놓고 사랑스러운 젊은 시절을 향하며 새로운 꽃잎으로 손을 내밀 뿐. 작은 추억까지다. 지금까지 에리카 한대방송국 제작부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의 마음. 브이오이치 뉴스. 교내외 주요 소식을 알려드리는 브이오이치 뉴스.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단신입니다.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2018학년도 1학기 중국어 클리닉이 실시됩니다.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 멘토링 국가 근로장학생을 추가 모집합니다. 2018학년도 1학기 스타트업 아이디어 데이 오디션이 실시됩니다. 에리카 취업 집중 상담 1:1 클리닉이 실시됩니다.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이번 장학생 선발은 3년 이상 제천시 관내를 거주한 보호자를 둔 학생 중 수능 100분위 평균이 70점 이상인 신입생 및 직전 학년 성적 평균이 70점 이상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접수 기간은 3월 12일 월요일부터 3월 23일 금요일까지이며 장학생으로 선발될 시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한국장학재단 등 중복 수혜를 금지한 기관의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학생은 선발에서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043-641-5 54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학년도 1학기 중국어 클리닉이 실시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원어민 교수님과의 1:1 면담을 통해 중국어 글쓰기, 말하기, 듣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기간은 3월 6일 화요일부터 6월 1일 금요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에리카 월렛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학생복지관 3층 국제팀 글로벌 라운지에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창의융합교육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 멘토링 국가근로장 학생을 추가 모집합니다. 멘토링 대상은 안산시 초등학교 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며 한글 및 교과 학습 지도, 숙제 지도, 상담 지도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진행되며 총 140시간 내외로 시간당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신청서는 3월 20일 화요일부터 3월 26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멘토링 신청서, 자기소개서, 지도교수 추천서 등을 구비해 글로벌 다문화연구원 대표 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 다문화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031-400번에 58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학년도 1학기 스타트업 아이디어 데이 오디션이 실시됩니다. 본 프로그램은 원페이퍼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로 3월부터 5월까지 한 달씩 3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성공 가능성을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며 팀 또는 개인으로 참가 가능하고 중복 출전 가능합니다. 신청은 한양인 포털 사이트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3월달은 14일 수요일부터 25일 일요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매월 온라인 접수를 통해 서류 심사 후 본선이 개최되고 결선 진출팀은 산학협력 중점 교수 멘토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창업교육센터 031-400번에 4691로 문의하시기 됩니다. 에리카 취업 집중 상담 1:1 클리닉이 실시됩니다. 클리닉에서는 입사 지원서 컨설팅 교육과 기업과 직무에 맞춘 지원서 작성 및 자소서 전략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이공계열은 3월 8일 목요일부터 매주 월수금 진행되고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은 3월 13일 화요일부터 매주 화목에 진행됩니다. 신청은 한양대학교 커리어개발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원하는 시간에 맞춰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취소는 하루 전날까지 가능하며 당일 취소 시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취업에 관심이 많은 에리카 학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내외 주요 소식을 알려드린 VOH 뉴스,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취재의 보도부 황예림 엄지호, 그리고 진행의 아나운서 추지우였습니다. Side. 국경을 넘어 해외까지 세계의 핫한 주요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본격 축구 방송. 축구 소식과 함께 목요일 저녁을 산뜻하게 킥오프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고운 사이드 아나운서 지지우입니다. 저희 보온 사이드는 세 가지 코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금주의 핫 이슈, 17-18 시즌 챔피언스 리그 분석, 보온 선정 2주의 선수 순으로 진행됩니다. 국내 축구 팬 및 축구 문외한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첫 번째 순서 금주의 핫 이슈. 그동안 펼쳐진 다양한 축구 이슈가 궁금한데요. 지금 알려드립니다. 소파에 앉아 둘러봐 떨어진 동전은 굴러가 전망 좋은 여긴 분명 나의 어렸을 적 꿈과 붕어빵 공간을 가득 채웠는데 왜 난 아직도 lonely 멜로디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 알지 못하는 foreign I'm awake up with nobody beside me 벽에 네 모탈 붙일들이 잠시 born from designers 분명 나 행복할 줄로만 알았지 but no 나 지금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never slow down down no more just another story of a go-getter 가득 찬 내 집은 너무 top of the building in my penthouse 현실이 됐지 옛날의 생각 이미 옥상에 가슴이 속상해 몸값 폭등 손흥민 추정 이적료만 1190억 원 2주 연속 고운 사이드 선정 2주의 선수에 선정되며 맹활약했던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국제 스포츠 연구센터가 한국 시간으로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손흥민 이적료는 9천만 유로로 추정됩니다. 2015년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 당시 발생한 이적료 3천만 유로, 당시 환율 기준 약 400억 원의 3배입니다. 오겠지 관리인 난테 통화 맨 위에서 바라보니 그게만 느껴지던 모든 게 작게 보여 높이를 얻기 위해 밤새 뛰어 도착해보면 멈춰서인지 땀에 식어서인지 I'm cool whoa, whoa, whoa. 오늘 밤도 불 다 켜고 잠에 들겠지 I'ma leave the lights on Sing it Top of the building in my penthouse 현실이 됐지 옛날의 생각 이미 옥상에 가슴이 속상해 손흥민은 올 시즌 총 18골을 넣었습니다. 지난 시즌 자신이 기록한 아시아 선수 유럽 5대 리그 한 시즌 최다골인 21골 기록 경신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프리미어 리그 득점 순위에서도 8위를 달리며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득점 랭킹 톱10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인 에덴 아자르, 리아드 마레즈, 웨인 루니, 가브리엘 제주스, 알렉시스 산체스보다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현실이 되지 옛날의 생각 이미 옥상에 가슴이 속상해 달인 호날두, 50회 금자탑 세우다. 레알 마드리드의 에이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로나전에 4골 1도움을 기록하는 괴력을 과시하며 6-3 대승을 견인했습니다. 호날두는 이 경기에서 4골을 넣으며 최근 공식 대회 8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습니다. 8경기에서 그가 넣은 골은 무려 17골. 무엇보다도 호날두는 이 경기에서 4골을 넣으며 라이벌 메시보다 먼저 개인통산 소속팀과 클럽 통틀어 50번째 해트트릭이라는 금자탑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맨유 해트트릭 1회, 대표팀에서 5회, 레알 마드리에선 무려 44회의 해트트릭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순서 17-18 시즌 챔피언스 리그 분석. 챔피언스 리그 8강의 주인공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실로 어떤 바람과 비도 새어들지 않게 끌어안았지. 이젠 앉지도 않잖아, 웃지도 않잖아. 과거로 지탱하는 현재가 우릴 불쌍 하게 만든 거야. 뭐가 잘못된 걸까 하냐. 고장난 것도 없는데 고치려 한 거야. 난 너의 눈물에 이유 몰라 널 외롭게 한 거야. 왜 우린 버리지 못하고 바늘을 찾는 걸까. 맨유가 세비야에게 1-2로 패하며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가장 중요한 대회에서 탈락하자 데헤아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 언론과 팬, 그리고 팀 내 레전드들의 비판 등으로 상당히 타격이 커 보이는 맨유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다 그냥 다 좋았어 날 구속하는 것도 사랑받는 기분이 들었어 믿음이란 실로 날 묶어놓으면서 사랑이란 것 옷을 껴입혔지 그게 네 목을 조이고 내 맘은 자꾸 시려와서 아플지도 잠들지도 못하고 바보처럼 서 있어 우린 서로의 맘을 더 아프게 지르고 있으면서도 왜 끝까지 바늘을 놓지 못하는 걸까 바르셀로나가 첼시를 3-0으로 꺾으며 10년 연속 8강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날 경기는 득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한 메시에 의해서 결정 지어졌습니다. 또 메시는 이번 멀티골로 최단시간 챔스 100호 골이라는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다 우리 같아 우리 같아 미려 많이 우릴 가둔 우리 같아 우린 달라 우린 달라란 자기 처면 너 이젠 무리 같아 나 하나 참고 살면 된다는 착각이 지금이 불행의 뿌리 같아 벌어지는 더 멀어지는 조각들 붙들고 우기잖아 이미 억지로 맞춰서 액자에 갖다도 깨진 걸 한 번 깨진 건 되돌이킬 수 없지 계속 베일걸 전처럼 뜨겁지 못한 걸 미안해 미안해 하지 마치 마치 죄인처럼 이게 정인지 애정인지는 답을 알면서도 못 푸는 문제인걸 터지고 꿰매길 반복하다 보니 우리 누더기 까딱해지고 초라해진 우리 관계에 늘어가는 구멍이 더 시리고 아프지만 나의 붙잡는 애착이란 수렁이 너무 깊고 또 깊어 나 또다시 바늘을 집어서 상처에 수도치 부러지네 봉제선 평행선 틀어지네 감추를 잠그고 열려도 찬바람이 자꾸 세워두네 봉제선 그게 지금 우리가 다 다른 게 좋았다 다른 게 싫었다 아무 상관없어 진 우리 8강 대진 결과입니다. 바르셀로나와 로마, 바이에른 메닌과 세비야, 레알 마드리드와 유벤투스, 마지막으로 맨체스터 시티 대 리버풀입니다. 말라버린 식도에 생수를 털어 머릿속엔 지렁이가 기어다네 어제 섞음 마신 것이 문제야 어제 화를 냈다네 웃긴다 예. Yo, 근래 정신은 맑아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군대야 예. 다 됐고 내가 채비라 자고 기쁘는 게 yeah, yeah, yeah. 저렇게 예쁜 엉덩이가 암살했다고 네. So 오랜 시간들은 busted yeah, 출근하고 퇴근하고 dip slip 1박 3일 동안 놀아야지 주말엔 소문에서 패기로 달려갔었네 Yo 행복하고 싶어 근데 매일매일 행복하다면은 그게 행복한 것 같아 그렇다고 왕복하기 싫어 또 시련도 겪고 싶어 근데 매일 싫어하는 시련들이 실현된다면 미안 스트레스를 넘어봐나봐 계속 딴 생각이 멍석을 깔아 난 단지 난 단지 난 단지 난 단지 이 느낌이 억하게 그만 걸어줄래 단지 EPL 두 팀 간의 맞대 결과 작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매치였던 레알 마드리드와 유벤투스의 매치업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과연 어떤 팀이 4강에 진출할지 저희 보온 사이드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에서 어디가 제일 아파지 그냥 나를 찾는 게 더 빨라 아침에 들어가면 너만 따박고 내 치마 김치찌개 끓는 소리 펄펄 고구마 맛탕 음식은 따뜻하네 엄마 같은 여자랑 단단하네 후기에 반바지 입은 날씨에 파이팅 없는 동네 소울프레임 천호의 바이브는 앞인들 거기 여자들의 패션은 아찔해 난 사람 냄새 나는 음악 하고 싶어 2년 전에 썼던 그 라이프 가수처럼 3평 짜리 작업실에 온갖 벌레가 나오는 화장실. 난 여전히 거기 살아요. 평일에는 알바 다녀요. 올해 초까지 고민해서 사람들은 왜 월요일에 돈가스를 먹을까 돼. 부질없는 생각들 전부 똥돼서 이제 내 기분이 already know that. 난 여전히 I live a good life. 질려 묵은 직장 걸치고 와이파이 24시간 24도인 기분형 몇 살이야 24시간 24살인 기분형 시간에 아까워 pop champagne. It sounds like bang or bang or bang. 난 못 따라 J.A. name. 우리 청춘은 매일 prom days야. 지금 몇 도야 24시간 24도인 기분형 몇 살이야 24시간 24살인 기분형 시간에 아까워 pop champagne. It sounds like bang or bang or bang. 난 못 따라 J.A. name. 우리 청춘은 매일 prom days. 내가 몇 살이긴 몇 살이야 24살이다 이 새끼야. 내가 왜 살긴 왜 사냐. 네 죽이려고 이 산다 이 새끼야. 어쩔래 어쩔래. 마지막 순서 보은 선정 이지혜 선수입니다. 과연 누가 영광스러운 이지혜 선수로 뽑혔을까요? 보은 사이드가 선정한 이지혜 선수는 바로 모하메드 살라 선수입니다. 지난 경기 리버풀은 와포드전에서 5-0 대승을 거뒀는데요. 살라가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4골 1도 5골 모두 그의 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4골을 몰아친 그는 EPL 역사에 도전합니다. EPL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은 득점왕은 34골의 앤디 콜, 앨런 시어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살라는 30경기에서 28골을 넣었습니다. 이 기세라면 남은 7경기에서 콜과 시어러의 최다 골 기록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방송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희 보은 사이드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목소리) 지금까지 기획연출의 제작부 전영주, 기술의 기술부 김강민, 그리고 진행의 아나운서 추지우였습니다. 진리의 메아리를 국시로 하는 에리카 한대방송국입니다. 본 방송국에선 2018학년도 1학기 방송 기조를 하나 되어 빛나는 목소리 여기는 VOH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방송국은 학우들과 함께하는 언론 매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선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아침 방송을,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점심 방송을, 그리고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저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3월 22일 저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진리의 메아리, 에리카, 한대방송국입니다.